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같이 또 오늘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유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어제 사람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8절까지 말씀해서 오늘도 이제 어제와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 중에서 어제와 같은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사람 행복이라는 주제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축복이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을 한마디로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 말씀했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본문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면서 과연 이 행복이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성경적 이 행복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물으면서 9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 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더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과연 행복이냐? 즉 이 행복의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국 완전한 용서와 속죄와 칭의라고 한다면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효력은 바로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어제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에서 보면 사하심, 가리우심, 또 인정치 아니하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했죠.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모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이런 행복은 과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만이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런 행복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누리면서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자, 시작을 먼저 말합니다. 이 행복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행복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 즉 할례받은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은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행복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을 때에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믿을 때는 무할례 때임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할례가 곧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할례의 표가 곧 선민의 표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명실상부한 유대인이 되었다고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할례의 피로써 확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1절 볼까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의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바울의 주장은 정말 대단히 큰 충격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거의 개처럼 취급하던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 할례를 아직 받지 아니한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혔으니까 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시간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하고도 명확히 옳은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행복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행복의 길을 열어놓은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자에게 행복의 효력이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행복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자에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줬는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할례받을 자는 물론이고 할례받지 않았으나 믿음의 자취를 줬는 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11절에 무할례자에게도 조상이요. 12절에 할례자에게도 조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의 심정을 확인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행복은 믿는 자라면은 그 누구에게든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는 바울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동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행복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정말 나는 행복자다. 행복의 기쁜 맛을 맛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행복의 맛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에게도 이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귀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된 저희들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속에 휘말려서 물질과 권세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얼마나 그 악한 세력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이 귀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세속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행복을 전하는 모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